아무 말조차도 할 순 없어서 네가 그렇게 날 떠나고 나서 이젠 다시 돌이킬 순 없단 거 인정하기가 싫어서 아니길 정말 바래서 너와의 추억 모두 지우려고 너와의 기억 모두 없애려고 너 네가 좋아했었던 긴 머리를 잘라서 그렇게 하고 나면 너를 잘라낼 수 있을까봐 그렇게 웃을 수 있니 나는 너무 힘든데 너를 잊어가는 게 어쩌면 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니 정말 널 잊고 싶어.